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리디머 장로교회 팀 켈러의 목사님이 쓴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보면 뉴욕 일간지 빌리지 보이스라는 지의 그 글에 글을 기고한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만족할지 모르는가, 불만족이 얼마나 사람에게 손해인가 정확히 꼬집은 글을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하이멜이라는 사람은 식당 일과 또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서 먹고 살면서 배우의 꿈을 살다가 나중에 유명해진 배우들을 많이 알고 지냈습니다. 그들은 무명 배우 시절에 나중에 유명해지기만 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토록 원하던 명성을 얻고 인기를 얻게 되자 오히려 짜증과 또 불안감과 또 우울증이 찾아왔고 이전보다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명 시절에서 이렇게 오히려 자신이 원하는 행복을 찾아오지 못하게 되자 하이멜은 이 점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심한 장난을 치고 싶을 때에는 그의 커다란 소원을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은, 즉 자신의 소원을 이룬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중풍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병고침을 받고자 한그 소원을 이루어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결코 그에게 이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심한 장난을 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구한 것보다 더큰 것,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합니다. 제일 먼저는 먹고 사는 것의 문제이고, 그 이후로는 뭐 병든 것, 또 이렇게 아픈 것들을,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인생들이 직면하는 고민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들이 다 부딪히고 해결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병의 고침을 받기를 원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보다 더큰 것, 그에게 진정 필요한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서 계시는데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1장 29절에 나오는 시몬과 또 안드레의 집일 가능성이 있는데, 누구의 집인지는 정확히는 알수 없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집에 계셨다는 것이고, 이 집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이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어둠이 빛을 가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 빛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옛날에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가 거지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모두 그에게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 또 생활을 볼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한적한 곳에 계시기를 원했으나 사방이 예수님의 그 빛을 보고 다 그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시고 그분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 그 교회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제하는 것, 또 봉사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은 단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중풍으로 아무에게도 해결받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이 내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내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랬습니다. 3, 4절에 보면 이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나오고자 하는 최선을 다하는 네 사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이 비집고서 들어가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그 사람의 심상을 달아내리는 그런 최선의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네 사람이 누구이며 중풍병자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한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거동할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처럼 죄의 종이 된 영혼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자유롭게 된 우리가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 전까지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꼭 나오기로 약속했는데 갑자기 멀리서 가족들이 찾아와서 못 나오게 되고 꼭 나오기로 했는데 그때 꼭 마침 친구 뭐 결혼식이 있어서 못 나오게 되고 한 영혼을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지금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려오고자 했으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고 침상을 예수님께로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콘크리트 벽의 어떤 아주 그런 재질에 어려운 그런 천장을 뚫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당시 가옥의 구조나 또 재질이 그렇게 하기 용이한 재질이기 때문에 그냥 지푸러기 이렇게 덮음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인데 어쨌든 다른 사람의 집에 천장을 뚫고 병자를 내렸으니까 사실은 물어줘야 하기도 하고 또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집 주인의 분노로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모이신 그곳에서 아주 은혜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한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라는 절박함, 나중에가 아니라 바로 지금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간절함,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것을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그 다른 사람의 믿음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는 영혼, 병든 영혼, 지쳐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들, 장애물이 있다 한들 그들을 어떻게든 주님께로 데려와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주님 앞에 나온 이 중풍병자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중풍병에서 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풍병자에게 지금 자기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중풍병자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질병을 치유하기에 앞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사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 그 죄사함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이 있을 수는 있으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육체의 질병도 마침내는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육체의 질병 또한 이 아픔 또한 우리의 영혼의 질병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6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서기관들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교에 있어서 전문적인 율법 해석학자들, 또 교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어떤 문제가, 율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문제를, 그 율법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런 율법의 권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진실로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당한 권세를 행사하신 예수님을 정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한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죄사함을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신학적인 지식들이 많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인간이시지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며 또 은혜이며,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돼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온전하게 깨닫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우리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은 누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그 해방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나 지식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고, 그리하여서 오늘 이 아침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네 사람처럼 간절함과 또 절박함,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